Baby 널 올려줄게 우산처럼 고개 들어 내가 있잖아 영원히 사랑하길 약속해 우산처럼 네 마음 받아줄게 What you call 실패 우리의 시간은 right now 내가 들리니 내 마음이 너의 심장 소리 난 들려 Baby 널 올려줄게 우산처럼 고개 들어 내가 있잖아 영원히 사랑하길 약속해 우산처럼 네 마음 받아줄게 내가 꽉 안아줄게 밝은 날 올 때까지 Baby 널 올려줄게 우산처럼 고개 들어 내가 있잖아